무슨 꿈 꾸시나요? 깊은 밤에 홀로 웃기요 눈물 흘린 적 없나요?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?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? 나의 사랑을 믿나요?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.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? 잠새